혹시 그녀가 왔을까 고래 불러봤지만 반짝 대머리 아저씨 자기 불렀냐고 되묻고 새벽 뱃살 접힌 아줌마 여긴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때 좀 밀지 마세요 그녀가 달아나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 불인지 이 여름 그녀 없으면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앵두 같은 그녀 입술 보고 싶어요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환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